식촉의 골든 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팝스를 진행하게 된 이광용입니다. 추억의 골든팝스는 우리들에게 친숙했던 팝음악과 가요를 중심으로 지나온 우리들의 사연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방송이라는 것이 그 속성상 젊은 세대의 포커스를 맞추고 프로그램을 제자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점점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기성세대들에게 이런 쉼터의 공간이 방송에 편성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행복을 느끼며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런 시간을 할애해 주신 SPM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추억의 골든팝스는 우리들 가슴에 오래전에 담아두고 있었지만 점차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추억, 그 추억이라 불리우는 항아리 단지의 뚜껑을 같이 열고 회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젊은 세대에겐 시간여행을 통한 세대교감을, 기성세대에겐 추억여행을 통한 삶의 재충전을 주는 추억의 골든팝스. 오늘 첫 노래는 60년대 발표된 이후 많은 가수들 버전으로 우리들에게 더욱 친숙한 노래입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대형 항공사 TV광고 배경음악으로 쓰여 널리 알려진 노래, 오늘 첫 방송 첫 음악으로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노래는 없는 것 같죠? Welcome to my world. 오늘은 짐 리브스의 음악으로 추억의 골든 팝스 활짝문을 열어봅니다. 며칠 전 SPM 방송국에서 광고에 게재할 개인 사진을 제출해달라는 그런 부탁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메시지를 받고 제가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그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스스로 혼잣말로 뭐 투정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이를 먹었다는 그런 증거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아랫배, 속된 말로 똥배라고 하는 불리우는 그런 놈인데요. 저도 그놈의 뱃살 좀 줄여보려고 구보를 며칠 시작했었는데 구보 시작한 지 며칠 후도 안 돼 하필이면 옆집 개가 짖으면서 달려드는 바람에 깜짝 놀라 멈추는 과정에서 오른발 허벅지 아랫부분에 근육 경련으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힘든 운동이 마라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정 지점에 도달하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참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마주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하는 마라톤. 인생도 뭐 매한가지라고 생각됩니다만 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며 이를 노래로 담은 이가 있습니다. 역경을 헤치며 Against the Wind, 밥 시거의 음성입니다.

난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주옥같은 노래 가사로 70년대 후반 꺼져만 가던 우리나라 포크 음악에 촛불이 된 정태준 씨의 촛불이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팝 음악 역시 본고장보다 다른 나라에서 의외로 사랑받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미국 본고장보다 아시아와 유럽,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홍콩, 대만, 싱가포르, 뭐 동남아시아에서 유독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사랑을 받아왔던 미국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보인데요. 감미로운 목소리와 멜로디로 우리에게 사랑받았던 로보. 그 로보의 의미는 스페인어로 늑대라고 하는데 풍기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진 가수입니다. 로보가 처음에 대중음악계에 등장하게 된 것은 순전히 그의 타고난 재능 때문인데요. 친근한 멜로디를 작곡할 수 있는 능력과 그의 다정다감하며 부드러운 보컬을 눈여겨본 광고업계의 권유로 인해서 라디오 광고 CM송에 진출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72년 그의 2집 앨범 심플맨에서부터인데요. 이 심플맨에서 싱글 커트된 이 노래는 그의 대표곡이자 지금도 뉴질랜드 방송에서조차 자주 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네요. 로보입니다. I'd love you to want me.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I about fell out my chair. And when you moved your mouth to speak, I felt the blood go to my feet. Now it took time for me to know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But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d, I see the want in your blue eyes. Baby, I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Baby, you love me to want you the way that I want to. If you'd only let it, you told yourself years ago you'd never let your feelings show. The obligation that you made for the title that they gave. So not to show, but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d, I see the want in your blue eyes. Baby, I'd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미국 음악 시장은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음반 시장에서 가수가 속된 말로 얼굴을 내밀 수가 있는데요. 뭐 그것이 거의 공공연한 정석으로 되어 있죠. 발라드 노래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아니면 녹음 자체가 어렵고요.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무명 가수가 발라드로 발표해서 히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요. 그런 노래는 훗날 팝 음악의 명곡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곤 합니다. 바로 지금 들으신 이 곡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We'll be one by two today. 벌써 노래가 나가고 있네요. 개인적 사견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히트한 그의 노래가 아마 이 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We'll be one by two today. We've come to ask your help, my friend. Cause you know just how it's been. We've got a lot to ask of you. And you know that's hard for us to do. Won't you help us, help us? We'll be one by two today. Won't you help us find a better way? Please make us feel that we are right to want to come together tonight. Tripped and fell, even though they think they're doing well. We don't want to live a lie and watch our love slowly die. Won't you help us, help us? We'll be one by two today. Won't you help us find a better way? Please make us feel that we are right to want to come together tonight. Even though we've asked your help before, my mouth turned dry walking through your door. Till now nothing meant so much to me. Sweet Lord, I see. Won't you help us, help us? We'll be one by two today. Won't you help us find a better way? Please make us feel that we are right to want to come together tonight. We'll be one by two today. us find a better way. Please make us feel that we are right to watch it come together tonight. "이 노래를 듣고 있자니 사춘기 시절 두 형들과 함께 그의 음악을 듣던 순간이 불현듯 떠오르네요. 95년도경에 로보가 국내를 방한하여 잠실 실내 체조경기장에서 1회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마 제가 시간도 흘러서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때 공연을 가면서 가슴을 설레이면서 사춘기에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슴을 조이면서 공연을 시작과 동시에 제가 저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제발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공연 중에 과연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노심초사하고 가슴 조이던 그 순간이었는데 멜로디와 노래 가사가 좀 어색하고 아주 짧게 노래하는 것으로 로보가 마치더라고요. 아마 로보가 오랜만에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노래는 우리나라 말고는 전 세계 어디에도 히트한 적이 없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좀 그렇죠.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가사 내용이 별로 조금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노래 제목만 그렇고 가사 내용은 굉장히 건전한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75년도경에 금지곡으로 지정될 뻔도 했었는데요. 당시 영부인이셨던 유경수 여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팝음악이기도 해서 건전 대중음악으로 지정돼서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졌던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히트했던 로보의 We'll Be On By To Today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이 노래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0시의 다이얼이라는 70년대 초반 라디오 방송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화방송인지 동양방송인지 저도 기억이 가물합니다만은 당시 이장희 씨가 진행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요. 이 0시의 다이얼에서 거의 매일 나올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특히 이 노래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독일에서도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세환 씨가 무뚝뚝한 사나이로 번안 히트시키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스토니입니다. Joy you find. when I first saw in her eyes what she tried so not to hide. Stole on me at the old time. Stole on me like this summertime. The joy you find in living every day. Stole me how I love your simple way. Joy you find in living every day. Stole me how I love your simple ways. Stole me, happy all the time. 젊은 세대에겐 시간 여행을 통한 세대 교감을, 기성세대에겐 추억 여행을 통한 삶의 재충전을 주는 추억의 골든팝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했던 가수 로보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추억의 골든팝스는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ABC 부동산 황문화, 20년 전통 신부 미용 전문 써니 미용실 협찬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고 뉴질랜드를 포함한 유럽 등에서도 지금도 많이 듣는, 애창하는 그런 곡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e and You and Duck's Name Boo. 아마 이 노래가 뉴질랜드 분들에게는 사랑받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Bright red Georgia clay, and how it stuck to the tires after the summer rain. Willpower made that old car go. A woman's mind told me that's so. Oh, how I wish we were back on the road. 이사치를 4989 땅 팔 때도 이사치를 4989 부동산은 강변시계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변시계 전부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12-247-4989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95년도 한국에 로보가 왔을 때 공연 중에 로보가 신청곡을 받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곡을 부르곤 했었는데요. 객석에서요. 그때 한 미국인이 맨 앞줄에서 이 노래를 신청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바로 나 그리고 당신 그리고 부라고 불리우는 개 이름 뭐 이런 그 노래였는데요. 지금 다시 들어도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간 음악과 추억 회상을 통해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반성과 후회를 통해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차분히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치환 씨의 6집 앨범에서 골라본 사랑하게 되면입니다. 품에 안고 편히 쉬고 봐 고프어서 저 하늘 넘어 그댈 부르며 내 작은 어깨에 하얀 날개를 달고 그대 곁으로 날아 순서는 영화 음악 시간입니다. 오늘 첫 방송 첫 영화는 1974년도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쥔 조지 로이힐 감독의 영화 스팅입니다.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폴 뉴만, 로버트 레드포드 두 명의 당대 최고의 헐리우드 배우 스타가 출연하여 관심이 집중됐던 그런 영화였죠. 상업성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영화이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도 74년도경인가요? 중앙극장에서 개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인기를 얻었었고 그 인기에 호응하여 79년도에 다시 대한극장에서 개봉되어 또 역시 큰 호응을 얻었던 그런 영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었나요? 딸아이가 피아노로 이 곡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제가 야, 너 이 곡을 어떻게 알았냐라고 얘기했더니 딸아이가 퉁명스럽게 피아노 배울 때 누구나 다 치는 곡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피아노 곡으로 이렇게 좋은 곡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그런 연주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영화 스팅의 사운드 트랙 앨범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운드 트랙 앨범 뒷면을 보시면은 감독 조지 로이 힐이 스코트 조플린의 레그 음악을 주제 음악으로 사용하게 된 일련의 내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보면은 어느 날 조지 로일 감독이 집에서 홀로 조프린의 레그 피아노 소품을 연주하는데 아들이 아빠가 만드는 영화에 삽입하면 좋겠다라는 말에 불현듯 조지 로이힐이 전화를 마빈 햄리쉬에게 걸어서 이 노래로 영화음악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 전편에 조플린의 음악이 OST로 흘러나오게 되었고요. 이 영화로 물론 마빈 햄리시 역시 아카데미 최우수 영화음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스코트 조플린의 레그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마빈 햄리시 피아노 연주로 파인애플 레그 들으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화 스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연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며 겨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때 감기 몸살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ABC 부동산의 황문화, 20년 전통 신부 미용 전문의 소니 미용실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Rain and Tears 감상하시겠습니다. 초계 골든 팝스 전희광용이었습니다. Give me an answer, Lord.